HUBS. 패션 백스트리트.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찾아온 허브스의 패션 백스트리트입니다. 지하철에서, 강의실에서, 그리고 식당에서도 집에서 한 발자국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도 모르게 의식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그들의 옷차림 아닐까요?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스타일이 눈에 담기며 분명 눈에는 익었는데 어느 브랜드인지는 몰라 답답한 상황 역시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로고의 브랜드명은 물론이고 최근 유행하는 아이템의 전파 과정까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오늘의 런웨이 시작해볼까요? 1940년대 패션 키워드는 절약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물자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각국은 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규제하게 된 거죠. 그중 의류산업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옷에 대한 정부의 통제마저 있었을 정도입니다. 사치스러운 의복을 지향하며 사용되는 원단과 실의 양을 줄이는 데 중심을 둔 유틸리티 룩이 주를 이루던 당시의 모습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오늘날의 경우 의복에 대한 강압적인 규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때의 정신이 오늘날의 형태로 이어진 건지 친환경 경영이 최근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그 어떤 산업에서도 친환경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처럼요. 패션 시장 역시 친환경, 환경 친화적인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하며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패션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엔 그 가운데선 브랜드 얼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요. 업사이클링이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로 이미 사용됐거나 버려진 물건의 디자인을 가미하고 활용성을 더해 기존의 가치보다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얼킨 또한 업사이클링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인데요. 얼킨은 습작과 졸업작 등 버려지는 신진 작가들의 캔버스 작업물을 활용해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티스틱한 가방이라는 컨셉은 대중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고 낯선 예술가들의 가치는 길 위에서 즐거운 방식으로 소비된 거죠. 그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옷과 생활용품을 만들기 시작하며 업사이클링의 가치를 패션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여기에 얽히는 재능 순환 시스템까지 도입해 패션계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재능 순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데요. 습작으로 아이템을 만들고 판매를 하면 그 수익금과 캔버스 등을 신진 예술가들에게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예술가들은 다시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을 다시 얼킨이 수집하는 합리적인 선순환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은 물론이고 예술계까지 얼킨을 빼놓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얼킨은 많고 많은 패션 브랜드 사이에서 어떤 개성을 지니고 어떤 브랜드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얼킨은 세 가지 라인을 지니고 있는데요. 라인별로 얼킨의 각기 다른 자아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먼저 얼킨의 얼굴, 업사이클링 라벨입니다. 얼킨 업사이클링 라벨은 앞서 잠시 언급했던 실제 신진 작가들의 예술 작품으로 제작하는 이들의 시그니처 라인입니다. 캔버스에 작업된 실제 예술 작품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각각의 제품이 모두 유일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작품만의 독특한 회화적 질감이 살아있으며 이를 패션 아이템에 담아 일상 속의 예술의 감성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티스틱 라인입니다. 예술과 대중의 간극을 줄이자라는 브랜드 철학에 기반한 유니섹스 캐주얼 라인 아티스틱 라인은 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비롯해 예술 문화 기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베이직한 아이템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전 애니메이션 베티붑, 작가나무 13 등과도 콜라보가 진행된 바 있는데요. 얼킨만의 아이코닉함과 청량하고 레트로한 작품이 자아내는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마지막으론 LSD 라벨입니다. LSD 라인은 얼키네 디자이너 이성동 디자이너의 컬렉션 라인으로 패션의 예술문화의 감성을 녹여낸 하이엔드 라인입니다. 해당 라인에서는 디자이너의 철학과 가치관이 무엇보다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컬렉션이 바로 2022 SS 시즌의 리지스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의 저항은 미래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한 옷을 생산하고 소비한 패션계에 대한 저항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해당 컬렉션에서의 대부분의 옷이 업사이클링 방식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얽히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각기 다른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던 겁니다. 5월 15일이 무슨 날인지는 다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우리 한양대학교의 개교 기념일입니다. 사실 얽히는 이성동 디자이너님은 한양대학교 출신으로 패션계에서 꾸준히 우리 학교를 빛내고 계신 분입니다. 이를 기념해 한양대 하면 떠오르는 패션 브랜드를 준비해본 건데요. 업사이클링은 물론이고 예술계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 등 선한 영향력을 선사하고 계신 분께서 우리 학교 출신이시라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5월 15일 월요일, 오늘은 업사이클링의 대명사 얽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예린 아나운서, 문예인 엔지니어, 그리고 윤지우 기자가 함께했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H UBS